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용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혁명 가요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혁명성가 조선의 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혁명성가 조선의 별은 주체 17, 1928년에 항일혁명 투사이며 혁명시인인 김혁동지가 작사, 작곡하여 창작, 보급한 우리나라의 첫 수령형상 혁명성가입니다. 가요 조선의 별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의 샛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르러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열렬히 칭송하는 우리민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 나가려는 우리민의 굳은 마음과 해방된 조국 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뜨거운 영혼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요 조선의 별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적 성가 창작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념비적 명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함께 다음 순서로 가요 흉년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흉년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용도하신 용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흉명 시인 김혁 동지가 작사, 작곡하여 창작한 흉년가요입니다. 노래에서는 혁명의 불공기를 높이 들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혁명적 기상과 불굴의 의지, 선의 무기를 잡고 원수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투사들의 확고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요 흉년가는 전투적 기백이 차 넘치는 풍부한 정서와 강렬한 호소성으로 하여 오늘도 사람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